이 시간에는 연속풍자 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까마귀 온다. 만담 병신년. 여러분, 지금 온 남조선 땅은 올해가 병신년이라는 것을 알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병신짝으로 취급되고 있는 괴뢰 집권자 박근혜 년이 올해 또 무슨 사고를 칠까 두려워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남조선 한간에서는 박근혜 년을 두고 생각은 천박하고 언행은 경박하고 인심은 야박하고 민중은 핍박하고 정치는 도박하고 경제는 쪽박차고 뒤에 앉아서는 친박 만들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난들이 그칠 새 없었답니다. 그런데 웬걸? 아니나 다를까 올해 정초부터 박근혜 년은 노동자들을 죽이는 노동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앙탈을 부리며 야당을 심판하라고 국민들에게 삿대질을 하다 못해 하! 엄동설안에 길거리에 뛰쳐나와 소명운동이라는 데까지 대가리를 들이밀었으니 어찌 남조선 인민들이 아연해지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박근혜 년이 국정을 돌본다는 청와대를 텅 비워놓고 고리를 싸돌아다니다나니 이런 참 글쎄 야당이 临시정부 명단을 발표하고 청와대를 차지하겠다는 비화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어디 이뿐인 줄 압니까? 세계를 들었다 놓은 주체조선의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 하늘에서도 역시 우리의 위성이 축포를 터뜨리며 우주로 나르는 이런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 일어났는데. 이 상병신짝 같은 박근혜 년은 감격은 고사하고 오히려 북한함이 10년 넘게 키워온 6.15의 옥동자인 개성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도륙내었으니 세상에 병신도 이런 상병신짝이 또 어디 있겠는지. 참 이래 너니 청와대 하수인들까지도 주인의 혼이 이제는 좀 정상으로 돌아와야겠는데 하고 울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신병자 박근혜 년은 여자라면 오금을 못 쓰는 난쟁이 외인들과 아메리카의 샘 아저씨를 만나면 치마 저고리를 여러 번 갈아입고 설쳐대면서 위안부 협상은 요구대로 해주겠어요. 예, 저 오라버님 나 싸뜨거 시기 좀 달라마 하고 나 뜨거운 줄 모르고 바람만 피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은 병신년 박근혜가 괴상한 병에 걸린 탓이라고 하면서 그 병자에 대해 하나하나 이렇게 꼽고 있다고 합니다. 에,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제 말만 제 말이라고 하는 불통병, 수첩보고 읽지 않으면 어버버, 어버버 하는 목통병, 멀쩡한 문장을 골치 아픈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괴문병, 기자들이 질문만 하면 항상 병 걸렸나요? 하고 되물어보는 병풍치기병,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치를 떠는 복수 콤플렉스병, 무슨 일이나 안 되면 남을 걸고 두는 남탓병, 진보 세력만 보면 발작하는 종북병, 악재가 덮치면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해외로 내뛰는 도망병, 외국의 정상들을 만나면 어디에 설지 몰라 허둥지둥거리는 엉거주춤병. 좌우간 이상하고 괴상한 병만 다 걸린 병신년 박근혜가 또 신을 묻 척 좋아하는데 우리 한번 꼽아볼까요? 예, 제가 먼저 꼽아본다면 우선 정치는 유신이고 경제는 등신이고 복귀는 배신이고 역사 왜곡에는 헌신이라. 민중은 업신여기고 반대 세력 탄압에는 광신이고 책임 회피에는 귀신이다. 친일에는 맹신이여 미국에는 급신이라. 북남 관계에는 불신 만들고 해외 나가면 망신당하고. 그래서 누구도 병신년한테는 오겠다는 이 없어. 독신일꼬. 그럼 이번엔 병신년의 년자도 꼽아봅시다. 아이들이 바닷물에 빠져 죽어갈 때 7시간 동안 소방질한 환양년. 시집도 못 가보고 아이도 못 낳아본 오름공주 같은 년. 자기를 욕하면 가차 없이 잡아놓는 독사 같은 년.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희망을 짓밟는 야박한 년. 낯살에 맞지 않게 여쭈 달아입으며 꼬리를 치는 새망스러운 년. 무슨 일만 생기거나 터지면 미국에 먼저 구걸질하는 맹추 같은 년. 어휴, 이거 미쳐다 꼽기가 숨이 찰 정도입니다. 예. 병신년 박근혜가 어찌나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민들의 주머니 털기라고 합니다. 예. 내 숨이 차도 다시 용기를 내어 꼽겠으니 잘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우선 태어났다고 주민세, 월급 받았다고 소득세, 힘들어서 피웠다고 담배세, 퇴근 후 한잔한다고 주류세, 아껴서 저축하니 재산세, 결혼 못했다고 독신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기세, 수도세, 통일을 막아야 한다고 방위세. 어휴, 네, 더 꼽을 내도 그 병신년의 상통이 얼른거려서 아참, 한 가지 놓칠 뻔했군요. 요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선 방금 꼽은 것처럼 하루 종일 세세하고 외워대다가 문득 그것이 미녀 세타령의 가사를 고쳐 박타령으로 불리우고 있는 즉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이제 한 걱조 넘겨버리다. 예. 박이 박이 날아든다. 온갖 짜박이 날아든다. 이 지역구로 가면 쪽박, 저 지역구로 가면 진박일세. 정말 이쯤 되면 병신년 박근혜 년이 저절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겠는데. 북악산 둥지를 강탈한 지 3년이 썩 지난 아직까지도 독을 쓰며 버티기를 하니 정말로 독사 같은 년입니다. 그러나 민심은 천심이라고 병신년 박근혜를 외치는 민중의 저주로 박근혜가 병신짝이 되어 물러날 날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홍소로작 병신년 만담을 보내드렸습니다.